메이데이 19회는 철도노조 파업투쟁 경험, 철도 사용화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김명환 철도노조 전 위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한 강연으로 꾸며봤습니다. 강연은 2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6회 진보노동자학교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동지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민주노총의 홍길동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명환 전 위원장님 힘차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김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농성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요 앞에 이렇게 4호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리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농성하고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많은 이제 우연과 필연이 반복되는데요. 21년 전에 제가 여기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994년도에 이른바 이제 철도 어용노조 하에서 기관사와 정비사들로 조직된 전국 기관차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불법을 감수하고 파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업을 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한 이틀 전에인가 미리 예비검소 비슷하게 이렇게 와서 기관사들 다 잡아가고 저기 용산에 있는 새마을호 기지에서 이제 거기 있는 간부들을 다 이제 수배하는 그런 간부들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안 잡혔습니다. 그때도 제가 안 잡히고 그 저만 아는 열차를 정비하는 사람만 아는 곳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여기 파업대오에 지도부로서 하다가 나흘째인가 해서 여기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때 저는 그때 사실상 그때 기억이 그러면 뭐 그때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감격스러운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새벽 4시에 300명이서 요만한 테레비 한 대 놓고 한국과 스페인의 월드컵 축구를 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 복도 끝에 정말 텔레비전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양쪽 복도 끝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 파업을 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사실은.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때도 기억이 나죠. 저 밑으로 해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고 이제 진압이 시작되고 아마 민주노총에 진압을 했던 것과 똑같은 양상으로 그때도 했고요. 그때 참 그 또 똑같습니다. 그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맨 앞에서 정말 그 전경의 그 폭력에 정말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몸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몸으로 그렇게 막으면서 투쟁을 전개했던 그 기억이 다시 새롭게 이렇게 다 기억이 나는 바람에 예, 이게 참 무슨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동지들에게는 앞에서 이렇게 좀 힘찬 투쟁도 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워낙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거는 참 제가 보기엔 주제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제가 투쟁했던 것에 대한 경험을 동지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동지들하고 저하고 같이 그래 우리 한번 더 좀 잘해보자 라고 하는 거를 오늘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업 1주년 되는 즈음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찍은 사진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모아서 박수하게나마 이렇게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사진집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또 잘난 체한다고 이렇게 좀 동영상도 하나 만들어봐서 동지들에게 제가 사실 이렇게 그냥 대충 날로 먹고 삽니다. 그 동영상을 좀 먼저 보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빠르고 쉽게 하고 저도 좀 대충 넘어갈 것 같아서 그 먼저 동영상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왜 파업을 했는지 파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가 나빠서 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왜 투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거나 아니면 서로 공유하는 것도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의 시작을 우리는 왜 투쟁을 할까? 왜 파업을 할까?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제는 발전해서 이렇게 정수기도 있는데요. 수돗물이 처음 이 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배관이 돼서 설치돼서 수돗물이 나온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 수돗꼭지를 띄어다가 자기네 집 벽에다 갖다 꽂아서 틀면 나오는 줄 알았대요. 아, 근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더라? 그러니까 저 이 대만의 원시 부족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분들에게 처음에 상수도 시설이나 이런 거를 갖춘 곳에 와서 그것을 이제 보고 처음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동지들 수돗물 하나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데 그 벽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수많은 관들과 그 수많은 파이프관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또한 사람들이 먹을 만한 물로 바꿔줄 수 있는 또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수돗물 한번 트는데도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으면 우리는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압도적 다수가 노동자이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정말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수돗물만 틀면 물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냐.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노동자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사실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 동기들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학비 노조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을 하거든요. 네,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자기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아들이 그래도 꼬박꼬박 갈 수 있었던 학교에 갈 수 있던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걔가 두 번을 먹다가 눈치가 보이니까 우리 영양사 선생님하고 그 일하시는 우리 조합원 동지께서 얘만 오면은 어쨌든 더블로 그래서 가장 즐거운 시간 그리고 그 즐거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부모는 학교만 보내놓는다고 해서 애가 자동으로 크고 자동으로 졸업하는 줄 압니다. 그 학교에서는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우리의 교사 노동자들과 그리고 영양사 노동자들과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학교가 움직이게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칫 간과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철도 노동자니까요. 요새 인터넷으로 엔터만 딱 치면은 쫙 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순간 열차가 확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 주고 표만 산다고 해서 열차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열차에 기동을 해서 엔진을 가속을 올리는 그래서 기관사가 있어요. 그 기관사들은 지하를 달리는 아까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지하만 달리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어떤 지하철 노동자는 실제로 폐쇄공포증과 공황장애로 자살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열차가 300km를 달리게 되면 사실상 자그마한 전자부품이나 자그마한 볼트너트가 풀러지는 순간 상상도 못할 사고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시도 밤샘 작업을 하면서 그 열차를 정비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땀이 없는 이상은 예, 충청도에서 서울을 어찌 보면 조금 걸어 올라오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서서히 왜 기냐면요. 저는 동지들과 함께 그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세상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아주 의도적으로 가리고 왜곡하고 그들의 노동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 맞서서 바로 노동자가 움직이고 있고 노동자가 살아있고 노동자가 존재해야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우리 사회, 이 세상에서의 노동자의 질을 높여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 투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가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돌아가고 있구나. 물을 먹을 수 있고, 아이가 클 수 있고, 차를 탈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려면 어떻게 되냐? 멈춰봐야 그 노동이 멈춰봐야 그것에 대한 존재와 그것에 대한 고귀함과 그 노동에 대한 신성함들을 글자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동지들과 저의 투쟁이, 동지들과 저의 파업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했던 파업이 그거였지 않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거창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민영화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투쟁과 파업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행부를 딱 맡았는데요. 집행부 인수인계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조합원들 겁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겁을 안 주... 저는 원래 겁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겁은 안 주겠는데 왜 그러죠? 했더니 이제 문서를 딱 주는 거죠. 박근혜 선거대책운동본부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 앞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KTX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 자기들은 반대한다. 국민적 동의 없는 물, 수도, 가스, 전력, 철도, 의료에 대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래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이거를 탁 내 앞에 놓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전 집행부에서 딱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깝깝한 싸움을 앞에서 정리를 해줬으니 이 집행부가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2년 임기 동안 건식하게 생겼구나. 라고 2월 달에 생각했습니다. 2월 달에. 2월 25일 날 취임한 다음에 3월 말경에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 달만. 저는 박근혜 정부가 전 민영화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파업을 겪어서가 아니고 제가 그 동지들이 정세 파악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뭐 아까 웃자고 했던 얘기고요. 실제로 삼성의 자본과 현대의 자본, 이건 뭐 좀 속설입니다만 삼성은 의료 먹고 현대는 철도 먹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조짜리 이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공장을 지금 러시아에 짓고 있습니다. 현대가 실제로. 옛날에 현대전공이라고 하는 지금의 로템이라고 하는 이 철도 차량 회사 하기 전에요. 이게 왜냐면 옛날에 IMF 때 이른바 빅딜로 해가지고 하나로 해서 현대가 뺏겼어요. 근데 옛날에 현대전공이라고 한 지금 현대모비스죠. 예, 네. 현대모비스에서 철도 차량을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현대가 박근혜 정권 들어오기 직전부터 해서 러시아에다가 실제로 그런 공장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의료? 예, 이미 뭐 법안서부터 준비되었던 거죠. 근데 사실 당선된 집행부, 이른바 당선된 정권이 초장에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예,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걸 얘기한 거죠. 문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분할 거는 뭐냐? 최소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입으로 한 거, 자기가 손으로 쓴 거, 딴 거 다 필요 없고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만 지켜라.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공약을 못 지키겠다는 게 확인된 게 3월을 지나서 4월 달에 1호가 어디냐? 네.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것. 공약 파기 1호다. 그 1호면 우리도 각오하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독일식. 그러면 요즘 유럽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유럽, 아까 여기 제가 여기 보니까 작년에 유럽 연수도 다녀오셨던데요. 그죠? 뭐 활동하신 거 보니까 예, 아주 요즘 유럽이 아주 대세입니다. 그때 독일식을 딱 붙여놨었어요. 아,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실제로 유럽 철도에 있어서의 맹주는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유럽의 정 한가운데예요. 네, 정 한가운데고 그 거기서 360도 다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유럽 철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가장 지금도 유일하게 독일 철도만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화물 철도에. 화물 철도는 사실상 다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독일 화물 철도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 자본 독일 철도에 대한 자본이 이게 그 그냥 공격 자본이 국가 자본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민간 자본과 결합돼서 이 기술력과 자본을 갖고 있는 이른바 이제 이 짱을 먹는 겁니다. 예. 그 짱을 먹는 그래서 사실 그 독일 철도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초반에 되다가 정말 유럽 차원에서의 거센 후폭풍을 맞아서 중간에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저 지주회사 모델이었는데 그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하지 못하고 다시 지금 공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따다가 갖다 붙인 거죠. 독일식이라고. 근데 정말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뭐냐면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있는 유럽 국가에 있는 철도 노동자들이 독일 철도 민영화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냐면 제3차 대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본이 철도를 든 게 없어서 유럽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와 영국의 철도에 있어서 일정 그 상당히 많은 철도 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철도. 히틀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2차 대전은 탱크로 유럽을 했다라면 이제는 독일 철도를 앞세워서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제가 사실 그 잘난 체를 하면 국제 운수노련 총회에 갔다가 그 이렇게 세미나하는 이런 자리에서 아주 그런 유럽 철도에 있는 간부들끼리의 그런 긴장감 그리고 쟁점에 대한 서로 간에 있어서의 치열한 이런 공방들 이런 걸 봐서 아 그렇구나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독일식 분할 민영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식 분할 민영화입니다. 그 뭐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요. 첫 번째 민영화 이러면 뭐 여기 계신 동기들 너무나 잘 아실 거지만 요즘에 서대전 경유 안 한다고 난리 난 경유하냐 하느냐 그랬죠. 그건 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14조 5천억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레일을 보면 이게 철도를 타시면 이렇게 덜컹덜컹덜컹 이렇게 가죠. KTX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선로와 선로의 이음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8m 레일을 보통 쓰기 때문에 덜컹덜컹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50m 레일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네, 레일이 하나가 쫙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덜컹거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거길 고속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시설과 그런 기반을 하려면 기술력과 사실상의 자본력을 갖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하나의 자본이 내지는 우리나라 하나의 재벌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자연독점이라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철도에서. 14조 5천억입니다. 그럼 그 자연독점을 누구 돈으로 했느냐? 담배 태시죠? 술 드시죠? 뭐 여러 가지 세금들 많이 내시죠? 주민세 내시죠? 다 내셨는데 분당 사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도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은 제가 네. 분당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그 빠른 저기를 하는 거죠. 돈은 분당에 있는 사람이 더 냈나요 세금? 똑같이 냈습니다. 저도 제주도에 있는 분들 냈어요. 심지어 그죠?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분들 냈습니다. 세금을. 그러면 조세형평성은 어떻게 되죠? 강원도에 갔다가 제주도에 갔다가 KTX를 놓는 게 아니죠. 그 노선을 모두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고속 노선을 왔으면 그 고속 노선에서 나는 수익을 바로 제주도가 됐든 강원도 산골이 됐든 고속철도가 다니지 않는 곳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조세형평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른바 그것이 교차보도 정책입니다. 그것은 공공적 운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익나는 것을 다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즉 적자를 보고 있는 곳에 넣는 것은 자본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과 운영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확신컨대 한 달 이상을 한 달 정도는 사장 소리 듣다가 망할 겁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얻었으니까 그냥 국민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논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영국에서 민영화했었습니다. 다 쪼개져서 프랜차이즈로 다 해서 나눴더니 나중에 정말 천문학적인 적자가 났어요. 운영도 못해요. 자본은 어떻게 하죠? 파산하고 그래 나 감옥 갈게요. 가죠 보통 자본은. 네. 그럼 그 남은 마이너스는 누가 막 그 적자는 누가 메꼈나요? 또 국민이 즉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힘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될 공공인프라가 손해는 공공이 지고 모두가 지고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모두가 가져가는 것 그게 민영화. 그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 특히 공공 인프라예요. 철도, 의료, 가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건 KTX를 분할하면 철도공사에 이미 공사 이렇게 얘기해요. 사측도 다 얘기했습니다. 3천억 적자가 난다 이거죠. 그럼 자회사를 만들면 얼마 적자가 나냐? 900억 적자 난다 이렇게. 아니 900억 정도를 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천억 3천억 적자라는 건 누가 보전하는 거냐? 답이 없습니다. 이른바 공공의 기재를 가지고 이른바 자본의 논리로 해서 그렇게 해서 흔히 얘기하는 공공이 투자된 그것을 그냥 자본이 독점해 가져가는 이 구조를 유지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한 사실상의 공사, 철도공사, 내지는 철도산업의 경영학과는 불을 모두 뻔한 거였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1940년대, 50년대 미국 철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미국 철도는요, 제가 철도에 대해서 좀 철도쟁이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저희는 여객열차가 지나가야 되면 화물열차 이렇게 핏이 납니다. 아시죠? 왜 이렇게 이만한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탱크 있고 화학 무슨 저기 뭐 가스탱크 같은 거 이런 거 짊어 다니는 그 열차들 있잖아요. 여객열차를 먼저 가려면 그건 이제 가다가 핏이 납니다.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화물열차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여객열차가 핏이 납니다. 왜? 거기는 화물열차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미국 철도가요.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철도 산업이 완전히 꽉 나 있습니다. 지금은 항공사 초고의 자본에 있어서의 자본의 수익률을 아주 그냥 가장 높게 책정하고 가장 쥐어짜는 그 항공 산업이 가장 많이 발달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미국도 철도가 중요했죠. 이른바 뉴욕에서부터 은행 열차 강도 사건 뭐 이런 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영화에. 그죠? 그러한 미국 열차 내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포드 또 뭐 있습니까? GM 자동차 만들어진 회사에서 이 열차가 대륙간 열차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지역 철도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하철 같은 거나 지상 철도에 그 옛날에 저희들 그 뭐라고 그러나요? 전철 같은 거 있었죠.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보면 네, 이런 것들을 자동차에서 다 삽니다. 그 회사를 다 삽니다. 사서 그 열차 차량을 창고에 갖다 다 집어넣습니다. 자기 거니까 운행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동차 폐차를 하듯이 이런 전동차 큰 거 있죠? 하나를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폐차를 해서 쌌습니다. 자동차 폐차장이 아니라 철도 열차 폐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에게 실제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내에 있어서의 지역 철도망을 다 죽이고 거기에 뭘 투입합니까? 자동차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철도가 안 다니는 길은 뭐죠? 그럼 당연히 철도 걷어내야죠. 거기에 뭐죠? 자동차가 다니는 자동차 도를 내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 철도에 있어서의 전망도 그렇습니다. 돈 안 되면 예, 열차 운행 안 합니다. 그러면 녹슨 철길이 쭉 있는데 그거 동네 흉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걷어냅니다. 철도는 없어집니다. 민영 철도는 철도가 활성화되는 길이 아니라 바로 철도를 없애는 길이다. 저희들이 12년 정도 이 한 네 번 정도 파업을 했었어요. 네 번 정도 파업을 하는데 제일 고민은 뭐냐면 저희들 어쨌든 무조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해도 이게 불법으로 몰리는 거죠. 아 저는 불법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한 요만큼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몰리는데 네 번 정도의 파업을 하면서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공공의 적이 되는 공공의, 공공 인프라에 우리가 공동체의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싸움이 도리어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내부가 우리 저 서대 동지께서 저랑 같이 일하는 활동 현장에 계시지만 파업을 하면 한꺼번에 왕창 무너지지 않아요.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일단은 파업에 들어간 데와 못 들어간 데가 있어요. 뭐 저희도 솔직하게 저희 내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직종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조직이 취약한 직종이 먼저 무너지죠. 취약한 직종은 아유 쟤들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나머지 직종 동요를 잘 안 해요. 흔히 얘기하는 기관사, 그 다음에 이제 서화동지 저 같은 이제 정비사, 그 다음에는 여객 열차 타시면 왜 모자 쓰고 그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열차 팀장이거든요. 여객 전문대 그분들은 거의 관리자급인데도 조합원들입니다. 근데 자기 프라이드가 강해서 이 조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게 열차 팀장들 여기가 핵심 직종입니다. 이 직종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사실 이제 저희들 되게 취약한 직종이 보선원, 선로 보수하는 분들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 왜 그러냐면 거의 집단 사업장이 아닙니다. 집단 사업장과 분산 사업장인데 집단 사업장의 경우에 실제로 최소한 뭐 못 있어도 100명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산 사업장에는 역에는 요즘에 인원이 더 줄어서 4명, 5명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장 관리자예요. 부역장 관리자예요. 둘이 있는 건데, 예. 네. 둘이 있으면 사실 파업 이러면 역장하고 부역장이 한 사람만 잡고 있으면 못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되게 취약해요. 거기는 일찌감치 무너지거나 못 들어와도 그러려니 해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직종이 있는 거죠. 그 나머지 직종의 사측은 집중적으로 어느 하나부터 먼저 치기 시작한다. 어디냐면 KTX 기장부터 칩니다. KTX 기장, 전동차 기관사,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호 무궁화호와 화물열차 기관사, 그 다음에 정비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탁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도미노 아시죠? 탁 넘어가면 앞에는 턱턱턱턱 가다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쏜살같이죠. 이렇게 무너졌던 정말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그렇게 굳건히 버텼던 사람들이 한 시간 먼저 복귀했네, 10분 늦게 복귀했네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 내부에서. 난장판이 되는 거죠. 제발 이번에는 그건 하지 말자. 이번에 우리가 총 결선하는 싸움을 하는 데서 두 가지를 좀 극복해보자. 하나, 사실상 대단히 추상적이었죠. 국민과 함께하는 파업을 해보자.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 민영화 투쟁을 해보자. 이게 너무도 추상적이었었다, 사실. 뭔가 뭐 뚜렷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묘수에 있어서 그렇게 고민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국민과 함께 저항전선을 치지 않으면 우리 싸움 이길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전 직종이 같이 왔다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싸움 들어가지 않는다. 파업하지 않는다. 위원장이 돌마늘만 있더라도 못하겠다. 왜? 우리가 우리 조직이 작살한다. 그러고 그 후유증 3년, 4년 갑니다. 해고는 해고대로 되고 징계는 징계대로 먹고 우리 조직 내 내부는 내부대로 깨지고. 이 싸움에서 특히나 지난 파업에 있어서 차이점은 뭐였었냐면 사측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를? 복숭아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끼어들었어요. 싸움 한번 잘못하고 나면 민주노총의 대공장 사업장 중에서 아는 사업장들 몇 군데도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복수노조로 회복할 길이 없게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지는 혹시나 못하더라도 이 전선, 국민과 함께 싸우는 전선과 모두가 같이 갔다가 모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 싸움 못하겠다. 내가 중간에 위원장 그만두라는 얘기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안 됐으면요. 제가 한 8개월? 아마 그 지난번에 제가 부결돼가지고 쫓겨내려오기 전보다 한 1년 먼저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최대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열차를 다 잡자. 필수 유지 인원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두 개 돼 있습니다. 필수 유지 이유를 근데 다 지키면 열차가 대강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열차가 10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업에 돌입하면 한 3편성을 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승객들이 이렇게 차 타러 왔다가 KTX의 경우를 보면 1시 반, 2시 차 이렇게 했던 게 1시 반 차가 없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기다렸다 2시 차 타죠.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이 열차원의 스케줄에서 이게 며칠만 가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전동차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열차 간격이 보통 3분이거든요. 그 러시아어 때 시간에 100%를 다 운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에 투입해야 될 열차 운행 개수를 다 투입합니다. 그 러시아어 시간이 아닌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는 70%를 유지하기 때문에 열차 간격이 3분에서 6분 내지는 5분, 6분 정도 늘어나요. 그런데 전철 타러 왔다가 전철 5분 늘어났다가 아예 나 갈래. 이렇게 안 돼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수 유지 근무자를 남기면 사실 파괴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 잡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다 끌어내자. 근데 다 끌어내는 순간 필수 유지 근무자는 저쪽에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갑니다. 사측에서. 그리고 그거는 개별적인 형사처벌과 개인별로 3천만 원의 벌금을 때릴 수가 있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큰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표결은 제가 안 했는데 간부들의 대략적인 추세도 완전히 잡고 가자. 다 빠져나오자. 불법을 감수하고 가자. 50%. 지키고 가자. 50%. 이거 가지고 4달, 5달 정도를 논쟁을 했습니다. 제가 한 150명 되는 전국에 있는 지부장들 모아놓고 나중엔 울면서 고생했습니다. 위원장에게 맡겨주고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달라. 고맙게도 27분만 퇴장을 하시더라고요. 지부장들이 막 퇴장하고 막 가장 큰 쟁점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실제로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동악법을 정말 울분 나지만 지켜가면서 해보자. 지켜가면서 해보고 우리가 대신 다른 반대급부에 뭔가를 더 큰 데서 좀 더 파급력들을 높여보자 라고 해서 했더니 다행히 지난 12월 22일 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 쟁점이었던 게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 파업을 하면 수순이 돼 있다, 이게 수순. 첫 번째 지도부 수배. 그 다음에 참가자에 대한 전체 다 직위 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즉시 해고, 간부대우에 대한 100여 명 이상의 해고. 그리고 징계, 쭉 그 수순이 있습니다. 해고가 되면 즉시 저희는 뭐죠? 매겨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생계 문제가 바로 발생도 하니까. 예고된 탄압. 예상된 저들의 공세는 준비된 결의를 하자. 싸움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어떠한 양상이 나올지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투쟁의 경험 속에서 함께 그런 투쟁에 대한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돈과 간부 대우와 소위 말하는 이선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상된 탄압은 준비된 결의로 돌파하자. 이렇게 탄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가 아니고 돌파한다. 이렇게 탄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돌파한다. 이렇게 탄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돌파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돈과 사람을 준비하자. 간부 대여를 준비하자.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막 각 지부마다 밤새 술판이 벌어집니다. 왜냐? 지부장은 잘릴 거 아니까. 근데 지부장이 감옥 갈 장가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선을 맞는 사람은 무조건 그 다음에 징계죠. 대신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이 지부장을 물론 저희들이 구호기금도 다 있고 제도가 다 있어서 어렵진 않습니다만 구호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을 매겨 살리기 위한 조합원들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죠. 물론 하지만 다만 며칠이 가든 파업하면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그 무노동 무임금 일한 놈들이 메꾼다 라고 하는 걸로 그들에게 예, 이래서 번 돈을 이른바 시쳇말로 나라시를 쳐야 되니까 이 결의를 만들기 위한 이선 지도부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탄압과에 대해 이미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들이 약속했던 민영화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이렇게 서면으로 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파기했다라면 그것이 우리 최대의 명분이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최대의 명분을 가지고 민영화를 얘기를 해보자. 명분. 철저하게 전술적으로는 혹시나 대단히 소극적 전술일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실상 전면 파업을 하면 절반도 못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뭐 조직적으로 점검됐던 거고요. 직종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따라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파업의 수위와 그리고 또한 저들이 예상되는 탄압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내놓는 그것은 뭐냐면 명분이다. 약속을 지켜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박근혜가 약속한 박근혜 이름으로 돼 있는 이 종이 이 서면에 있는 대로 약속 지켜라. 딴 거 없다. 저희들이 이번에 좀 특이했던 건 뭐였냐면 사실 이 철도 민영화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거를 저희들도 깨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의 철도 민영화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남미로 가서 남미에서 또 민영화 바람이 불었다가 다시 아시아로 이렇게 오는 과정들을 겪었더라고요. 남미의 철도들은 대부분 다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민영화가 되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투자가 안 되면 철도는 투자가 안 되면 시설이 낙후되는 거죠. 시설이 낙후되고 그리고 또한 정비가 사람이 없어서 정비가 안 되면 사고가 나면 타질 않습니다. 사람이 안 타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설 투자는 안전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시설 투자가 안전 투자 또 안 되면 열차는 더 큰 사고를 납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민영화가 돼서 남미 철도는 그렇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파업을 준비하면서부터는 국제적 이슈로 만들자. 너네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네는 물론 민영화 됐지만 다시 민영화 문제를 전 세계에 있어서 뭐 초국적 자본에 저항하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민영화의 문제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해보자. 싸움은 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다시 이 민영화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사람을 쥐어짭니다. 너무너무 쥐어짜서 일본 같은 경우에 기관사가요. 어느 역까지 3초를 늦게 들어오잖아요. 3초? 그런 페널티를 먹습니다. 3초가 3번이면 몇 초입니까? 9초죠? 9초 늦었다고 기관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렇게 쪼는 겁니다. 사람들. 예,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어디죠? 이렇게 구개구간에서 왜 일본 지하철이 팍 치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대형사고 있잖아요. 그 기관사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자기 3초 또 늦거든요. 이렇게 곡선 구간에서는 지켜야 될 속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이 괴간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오버해버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랬던 사고입니다. 그거는 사실 기관사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상황이 되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 모두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파업과 그리고 준비된 우리들의 결의와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번 다 넓혀보자 해서 미리부터 준비해서 국제 연대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덕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움찔움찔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이 행정부가 실제로 국제 조직이 뭐 여기 계신 동지도 아마 경험도 많이 계실 텐데 국제 산별노조급의 어쨌든 뭐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고 막 이러면 예, 정부도 많이 움찔움찔하고 주춤주춤하고 했던 것도 있어서 그런 덕들을 많이 봤고 사후에도 ILO에서 다시 한번 철도 노동자들에 있어서의 이 탄압과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강요된 노동악법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다시 권고서를 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고 이 문제 확인했더니 되게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ILO 사무총장 되게 높죠. 그 사람 만났더니 자기가 파업 이후에 한국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참석하는 무슨 거기 회의 ILO의 노동자 쪽 대표도 참석을 하는데 예, 문제 제기를 하고 뭐 해서 뭐 제기도 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활동들이 같이 이번에 좀 겹쳐졌던 게 조금은 특이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 좀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분은 뉴질랜드 분이고요. 이분은 태국 분이고 이분이 필리핀 분인가 그래요. 몸살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온도에 며칠 있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호텔에서 요거는 노르웨이 분이에요. 전혀 뭐 제가 없었는데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예, 저희 때 정말 추웠어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동지들에게 감사드리는 건 제가 1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그날도 무지하게 추웠거든요. 제 작년에. 근데 어우 왜 우리는 꼭 이렇게 날짜만 뭘 잡으면 이렇게 춥지 이랬더니 저희 이제 저를 그 수행했던 대학국장이 위원장님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라고 위원장님은 그래도 어? 파업 들어간 지 6일 만에 수배돼가지고 그 안에 있었으니까 따뜻하긴 하겠지 그 23일 그 밖에서 떨었던 사람들은 죽었다고 제가 그래서 깨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23일간의 기간 동안 아마 여기 계신 동기들 그 추운데 그 시청 광장이든 어디든 정말 철도 민영화 그리고 민주노조를 지키고 민주노총을 사수하기 위한 싸움을 아마 하셨던 광장에 계셨을 텐데요. 저는 좀 따뜻한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질문을 좀 해서 제가 그냥 답변 삼아 잠깐만 준비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가능했던 내부적인 동력이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철도는 섬입니다. 섬. 통일철도가 되지 않는 한 한국철도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상태로 가다간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의 단물이 빨리고 나면 한국철도는 아마 선로가 다 걷어질 겁니다. 300km? 여기서 어떻게 더 고속철도로 씁니까? 섬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으로 달려서 철도를 올 겁니까? 한반도에 통일이 오지 않는 이상은 한국철도는 고립된 섬입니다. 그리고 동지들 지금 서울역에 있는 그 박물관, 철도 박물관에 가보시면은요, 전시해 놓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경성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열차 표를 전시해 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먼 옛날이 아닙니다. 80년 전 얘기입니다. 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성! 이렇게 화살표 치고, 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역에서 발매했던 편이다. 서울에서 파리를 가는 겁니다. 열차를 타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언제? 80년 전에 그랬습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는 이 분단으로 인해서 실제로 한국철도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저희가 이거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로 들어온 신규 조합원들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철도쟁이로 사는 데 있어서 네 꿈이 뭐냐? 예, 옛날에 우리 서하대 동지하고 그 뭐 그런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저 신의주 가서 국경을 넘는 철도에서 열차 바퀴가 제대로 깨질지 안 깨질지 쳐다보는 저 신의주 검수사업소에 가가지고 철도노동자로 일하는 거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실제로 8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분단의 벽을 넘어서 통일철도로, 대륙철도로, 세계철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저 끝점에 위치한 나라가 철도. 이것을 바로 우리네 신념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아니 신념으로 가져가면 철도 민영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철도 민영화. 공공철도, 뭐 당연한 거죠. 연결된 남북철도와 이 철도가 대륙을 달리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누가 제시해야 되느냐. 그게 경영진이 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쪼개서 나눠먹겠다고 여기서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게 경영진이 아니라는 거죠. 철도산업의 발전의 주체, 완전한 우리 모두가 다 주체, 우리가 온전히, 온리 우리만 주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체가 철도노동자다. 기술 발전에 내지는 영업수익을 올리는 데 문제가 아니라 철도산업이라고 하는 국가적 공공인프라의 대단히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한 주체로서 철도 노동자가 갖는 신념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조합 내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것들을 켜켜이 신념으로 쌓아가면 철도 민영화 문제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판단한다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러한 신념이 내재가 됐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 속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사업장들이 제가 뭐 다른 노동조합 노총 사업장이 안 계신 거죠. 아까 민주노총가를 불렀기 때문에 노총 사업장이 없는 거로 하고 이거는 뭐 수자원공사가 MB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량 공기업이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예, 우량 공기업이었습니다. MB가 딱 끝나고 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의 자본 잠식 상태가 됐습니다. 수자원공사 그럼 노동자 뭐 했냐? 제가 알고 있는 수자원공사 노조 간부들 테두리 뻥뻥 쳤었습니다. 4대강 사업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서 막 온몸을 던졌던 환경운동가들을 도리어 먹살 잡고 끌어냈습니다.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그렇게 하면 노동조합이 어떻게 쓰셔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가요? 딱 5년이 지나니까 MB가 집권하기 전에 우량공기업이었던, 우량공기업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국에 몇백 개 되는 공기업 중에. 그 우량공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측에게 정부가라는 가이드라인들을 다 사인해주지 않으면 우리 파산한다, 민영화한다, 이 협박에 그대로 무릎 꿇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과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의 과제의 문제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그것에 굴하고 그것을 바꿔먹는 순간 그 노동조합도 망하는 겁니다. 그 사업도 망합니다. 그 회사도 망합니다. 수자원공사 그렇습니다. 민영화 저지라고 하는 것은 철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복리후생과 맞바꿀 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고용안정의 안전판으로 민영화 반대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동의하냐? 확인했습니다. 전국의 120개 지부장들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거 통일시켜지지 않으면 있어 못한다. 민영화 문제와 근로조건의 계약 문제와 바꾸지 않는 거죠. 그건 그것대로 막지만, 못 막을 수도 있겠지만, 민영화 싸움 막을 수도 있고 못 막을 수도 있겠지만, 고용의 안전판으로. 그리고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맞바꾸는 것으로서 민영화 문제를 절대로 접근하지 않겠다. 저희 그래가지고 참 제가 임금 동결에 쌓였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대책이 없어서 하여튼 뭐 제가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동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함께 왔다 함께 온다 이거는 저작권 논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청량리 차량에 제가 이제 청량리에서 일하는 그 정비사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비사이고 싶은데요. 제가 입사를 90년 한 24년쯤 됐는데 해고 기간만 한 13년쯤 돼가지고 사실 차를 잘 못 봅니다. 고백하건데. 근데 어쨌든 또 이런 또 머리는 좀 돌아가서 그런가 그때 2006년도에 이제 지금 저희 민주노총 위원장 아직 지금 저희 노동자 위원장 김용훈 위원장이 위원장 하셨을 때 돌입했던 3.1 파업에서의 그쪽 지역의 이제 구호를 야 우리 함께 갔다 함께 오자로 하자 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요새 저작권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이 먼저 한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예 전 직종이 모두가 선배와 후배가 함께 들었다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싸움 못한다. 그리고 최소한 함께 갔다 함께 오면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는 않는다. 어디에 쟤들이 두들겨 부시겠다고 노조를 부실 때 같이 맞는 게 덜 아프죠. 예. 80명 징계 먹는 것보다 8,000명 징계 먹는 게 덜 아프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8,000명 징계 다 먹겠다고 했더니 전 조합원들 8,000명 징계제도가 된 조합원들 단 한 명도 징계 안 먹었습니다. 불문경고로 끝났습니다. 저는 함께 갔다가 함께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그거 있으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건 뭐 저희 철도노동조합 잘난 체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지부장님들이 막 퇴장까지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그 거의 200명에 달하는 전국에 있는 간부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질질 짝이나 하고 그랬던 해서 결국 위원장한테 위임하고 나선 반론을 제기하는 동지들이 없었어요. 결정되면 위원장이 결단하면 아무리 어떤 이견이 있더라도 그 이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충돌이 있더라도 결정되면 끝까지 따른다. 위원장이 결정한 전술 방침과 관련해서 파업 기간 중에 계속 문제 제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 전술 그대로 유지한다. 별도로 행동하지 않는다. 별도로 다른 전술 쓰지 않는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철도 노동조합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 그룹에 있어서의 행동 지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순간 그들은 고립됩니다. 요거 하나만 저한테 아까 2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지금 좀 끝날 쯤 된 시간인데요.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요것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투쟁과 노동자들의 역동성을 실제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요 6일짜리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갔어요. 사측은 3일 얘기했습니다. 사측은 3일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국정원도 그렇고 이쪽의 계산은 일주일 가면 무조건 무너진다. 이거였어요. 저희랑 국정원보다 더 높은 정보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사측은 3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자존심이 있지. 사측 3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4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최소한 따블은 해보자. 그래서 6일짜리 프로그램을 딱 갖고 있었어요. 6일짜리. 진짜 그랬습니다. 6일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파워 프로그램. 그리고 6일까지 가면 우리 그건 이긴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14일이 6일째 되는 날이었었어요. 되게 걱정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근데 서울역에 보시면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쳤는데 그 무대 뒤에 한 요만큼 되는 길을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배되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그래서 그 집회는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단상 밑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조합원들이 쭉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쭉 몰려 들어오는데 철도 노동조합에서의 주류는 지금요 조합원 평균 나이가 48입니다. 저보다 2살 정도가량 어린 정도 나이인데요. 48이면 여기도 꽤 고참일 겁니다. 제가 사실 철도에 27살에 입사했는데 그때 되게 어리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축인 겁니다. 제 동기들, 특히 제 동기들이 전국에 한 300명쯤 입사했었어요. 전국적으로. 서울에만 100명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퇴직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형도 있고 뭐 그렇죠. 그 사람들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동기에 모였을 때 술 먹을 때 술 먹으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파업만 단 하루라도 하면 자기는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들어오는데 국민들의 지지받는 파업을 3일, 4일 막 겪으면서 이 인간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눈은 초롱초롱합니다. 집에를 안 들어갔더니 막 얼굴이 완전히 새카맣고 때꽁합니다. 세수잔 안 하고 눈만 반짝반짝반짝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조합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제 동기들이 이렇게 저를 껴안았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제 동기들하고 막내들 술 먹으면서 내지는 과거 파업에서 파업 끝나고 나서 정말 저희들 너무 막 통곡한 적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 십몇 년 전에 파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쫓겨가고 다 해고되고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이만한 막걸리 다리를 갖다 놓고서 막걸리를 다 갖다 붓고 그리고 정신부터 그 자리에서 쓰러질 정도까지 막걸리를 먹어가면서 정말 통탄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지들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우리가 너무 섣불러. 더 갈 수 있다. 더 가보자. 갈 수 확신이 드는 거예요. 6일은 지도부가 있었던 도리어 관성일 수도 있었고 관료적 판단일 수도 있었고 대단히 틀에 갇혀 있었던 그런 판단일 수도 있고 정반대 상황. 19일 날이 뭐였냐면 박근혜 당선 1주년 뭐 이랬었어요. 19일까지 가면 또 성공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날 19일 날 박근혜 무슨 뭐 당선 축하 행사를 두 군데가 취소해가지고 거의 잡아먹으려고 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막 그 실제로 집에 찾아가고 지부장들 그때 한 20여 명 이상 수배 때리고 다. 18일 날 집회를 하고 이제 제가 있어도 제가 수배되어 있으니까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 지부장 이쪽 방에는 기관차 지부장 저쪽 방에는 정비사 지부장 그리고 이쪽 옆방에는 이제 열차 팀장, 여객 전무, 지부들 지부장들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지역에서. 막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직종 다 빠져나갔다. 근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부족한 수가 있어서. 딱 들어가서 제가 첫마디만 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위원장에게 72시간을 주십시오. 72시간을 주면 내가 무슨 합의서를 만들어 오든지 복귀선을 하든지 하겠다. 다들 이렇게는 끝날 수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죠. 조직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위원장이 72시간을 달래는데 계산해보니까 내일 모레라. 내일 모레까지 왜냐면 그 다음이 크리스마스 이후 아닙니까? 특히나 23일은 뭐가 찍히냐면 월급이 찍히는 날이에요. 예, 되게 예민합니다. 예, 실제로. 월급이 찍히는 날이에요. 월급 통장 보면 뒤로 넘어가죠. 다 꽝이니까 파업한 사람들은. 72시간 동안 쟤한테 그런 대책이 있었냐? 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뭐 여기저기 쑤셔봐도 뭐 청와대에 가서 누가 쫄트 받고 나오고 사측은 몇 번을 두들겨도 교섭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교섭 나가면 사장이 잘리니까 절대 나가지 마라. 그런데 저희가 더 갔어요. 왜 더 갔죠? 22일이에요. 끝난. 그날 아침에 제가 나가서 복귀합니다. 내지는 합의서를 드리는 데 복귀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쟤들이 들어온 거예요. 22일을 낮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죠. 지부장들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야 위원장 얼굴은 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안 잡혔다는데 조합원들은 더 갑니다. 네. 의리로 가든 어떻게 가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두 바퀴를 가는 거죠. 그걸 갈 수 있겠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간부들이 위원장을 믿어준 신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 혼자만의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줬어요. 누가? 제가 아까 모두의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저 하나가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가 뭐라고? 내지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자기들한테 뭘 해줬다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내지는 민주노총 그렇게 욕을 했던 그 형들이 그래도 민주노총을 지켜야 된다고 그 앞에서 온몸을 던졌던 겁니다. 우리 조합원들보다 더 열심히 맞아가면서 그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이렇게 칙칙 뿌린 거예요. 그걸 보가면서 맞섰던 겁니다. 그걸 우리 조합원들이 본 거죠. 그러면 우리만 살겠다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싸우는 싸움에 함께하는 싸움에 보여주는 역동성입니다. 노동자 투쟁에 보여주는 역동성입니다. 믿음과 신뢰와 모두가 함께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 기운과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72시간 뭐 이런 없던 얘기 됐습니다. 그리고 예, 네, 뭐 얼마나들 이렇게 뭐 안녕하십니까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제 일정을 진행하면서 에피소드는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정성이 통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제가 참 너무 고마웠는데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한 민영화 반대 파업은 국민들이 노동자 파업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적절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저희 돌 맞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을 때 실제로 돌 던지고 그랬죠. 가지고 맞고 기관사 막 멱살 잡히고 그랬죠. 돌 맞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파업은 어땠냐? 돈 맞았습니다. 돈을 맞은 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봐서 그래? 누가 성금 보내준 겁니다. 그래 알았어. 이거 다시 봤어요. 했더니 거기에 2하고 뭐 이렇게 써져 있어서 200만 원인가 보다 했어요. 다시 봤더니 2천만 원인 거예요. 어디가 소울드레서가 만 원, 2만 원씩 천 몇백 명이 다 그 성금을 모아서 그 명단을 또 엑셀로 다 정리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도 이렇게 못합니다. 수표가 맨 앞장에 딱 있는데 그 수표를 만들기 위해서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 원, 2만 원을 다 낸 거고 낸 것에서 더 나아가서 엑셀로 명단을 쫙 해가지고 뒤에 몇 페이지를 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기본법 위반으로 지금 또 기소돼 있거든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또 기소돼 있는데 이 자식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료예요, 그게. 솔드레스 자료, 뒤에 명단을. 쌍화차 코코아라고 하는 또 자료 있죠. 저희들이 이제 또 인사드린다는 한번 봤었는데 꼭 쌍꺼풀하고 코 수술한 분들만 모이는 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네. 실은 제 조카도 거기 회원입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의 그러한 지지, 이게 왜 그럴까? 아, 노동자들의 내투쟁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통했구나. 40, 50대 가장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자신의 복리후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최소한 철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구나. 그것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들의 반응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다 보면 뭐 이건 에피소드입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직을 뿐만이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하는 거는 지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아마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지역 대책위가 없었으면 이 투쟁 사실상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만 하는 투쟁은 이슈파이팅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까 동영상 막 보실 동영상 사진 막 보실 때 할머니가 왜 이렇게 뒤에 뭐 들고 가는 사진 혹시 보셨나요? 모자, 종이 모자. 그런 사진 보셨죠? 거기 경북 봉화예요. 경북 봉화고 그게 거기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있는 의원이고 그 영향력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 돈 받아 먹어가지고 최근에 법정 구속되셨어요. 그 지역구 의원이 있는 그 봉화에 행사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8월이었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지역에 무슨 뭐 봉화에 8월에 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를 간부들하고 갔는데 행사장에 갔는데 그 뜨거운 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서명대 올려놓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종이모자 쭉 나눠주고 했더니 막 할머니들이 막 한 개 두 개 막 가서 이제 또 농사일 하실 때 쓰셔야 되니까 챙기신 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간부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큰 그 운동장에 자 이제부터 무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외빈께서는 다 연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했더니 연단으로 다 올라왔는데 수십 명이 그 모자를 다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성공했다. 네, 성공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햇볕은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연단에 올라갔더니 지역에 계신 동지들의 힘 그리고 국민들의 노동자와 함께 민영화를 막아야 된다는 이 진정성들이 소통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 지난 투쟁들 23일에 대한 투쟁들을 해올 수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동력이고 그것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 여기가 지금 저기 한국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이에요. 국제 운수 노련이라고 하는데 집행위원이고 영국 RMT의 그 해상 담당 국장이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뭐 오다 가다 보니까 다들 머리들을 깎고 있으니까 머리 깎는 뭐 얘기도 많이 듣고 했나 보죠. 근데 이제 이 외국에서는 집회를 하거나 그 좀 캠페인이라고 그러죠. 캠페인 할 때 이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머리를 깎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국내에서만 또 투쟁한 것이 아니고 전체 기간 동안에 함께 동의하는 철도노동자들 내지는 운수노동자들이 또한 국제적으로 같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노동 없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혹시 동의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없으면 노동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가장 먼저 손보는 게 뭡니까? 노동자들의 작은 근로조건에서부터 인권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후퇴합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가장 먼저 탄압받고 가장 먼저 생사의 경각을 다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동입니다. 박근혜 당선되고 나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기타 투쟁들, 촛불 투쟁들이 막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7월 달쯤 갔는데 조금 이제 촛불이 좀 이렇게 좀 수그러들었죠. 고민도 많았어요. 촛불이 수그러들면 민영화가 올라옵니다. 촛불이 수그러들면 민영화의 공세는 더 세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이 그럼 조금 가물가물거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철을 들고 나가야지 라는 거였습니다. 7월 13일 날 토요일이었는데 저희들 범국민대회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저 부산이나 아니면 저쪽에 밑에서부터 김해나 이런 데서 올라오려면 올라오고 그 집회를 하고 내려가면 저녁 한 10시쯤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 2시 이후에는 집회를 못 잤습니다. 전국 집회를. 이걸 4시로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못 온다는 거예요. 4시로 하고 우리가 2시간 하고 그리고 범국민대회랑 같이 한다. 촛불 집회랑 같이 한다. 촛불 집회에 철도노동자들이 힘 한번 못 쓰면 철도노동자들이 힘쓸 때 다른 곳이 오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촛불이 사그라들면 민영화가 올라온다. 저희가 그때 조합원이 8,000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닥닥 긁었습니다. 닥닥 긁어서 꼬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막 철도 가족까지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들으면 아이들까지 머릿속 채워주겠다 이래가지고 뭐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때려서 8,000을 모아서 7월 13일 날 촛불 집회에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 광장에 만여 명의 촛불 대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이 유지되고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 저희 투쟁이 유지되면서 함께했던 겁니다. 철도노동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철도노동자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싸우고 있는 자들과 함께 싸우고 싸우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판을 만들어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표는 민주주의가 퇴보하면 민주를 지켜내기 위해서 민중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면 민중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에 함께 만들어가는 그 방향성들을 같이 가져가야 결국은 승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가서 강조드립니다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이 싸우는 바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실상의 노동자들을 지키는 거다. 특히 이번에는 제가 참 힘들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강제 전출이었습니다. 뭐냐면 전국자 사업장이다 보니까요.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을 저 강원도 오지나 이런 데로 보냅니다. 직종을 바꿔서. 그러면 진짜 여기서 표 팔고 있던 사람이 저희 가가지고 꽃갱이질 하라고 그러면 자기 발등 찍습니다. 정말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나죠. 특히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좀 아주 그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제 사수, 저부터 이제 사수 조수 우리 그러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 차고 치는 사람들. 제 사수였던 형이 노동조합과는 뭐 노동조합에 노자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던 형이 저 잘렸다고 노동조합에 관심 갖고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시다가 전출을 당하셨다가 한 2년인가를 못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해 갔다가 못 돌아오셨어요. 못 돌아오시고 그냥 스스로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는데 특히 저거는 뭐냐면 노조 내부를 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쳐서 내려보내면 노동조합을 할 수가 없죠. 보복의 상징이 돼요. 자기는 또 그것에 대한 피해식이 갖고 그래서 저것을 막기 위한 근데 이것을 이번에 카드로 썼었습니다. 200명 정도, 250명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을 못 막았어요. 못 막고 16명이 전출을 당하고 참 그 동지들 정말 너무너무 죄송했는데 위원장으로서 16명 이후에는 물론 지금은 이제 강제전출에 대한 계획은 다 철회시켰습니다만 예, 참 힘들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노조 무력화를 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기획서 갖고 다 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노동조합이 무기력화되면 예상하시다시피 예. 물리적 탄압은 뭐 할 게 없겠고요. 저희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권이 갖고 있었던 수석 KTX 분할은 저들이 분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개통하고 있는 2016년도 1호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냐? 부지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잘 싸워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졸속적으로 추진한 것에 있어서의 대단히 큰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당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분당이 대단히 중요한 나중에 교통의 요충지에 수서가 중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하나 걸렸어요. 하나는 그 노선 주변에 MB가 땅을 샀네 어쩌네 그래가지고 정말 다 쑤시고 다녔었고요. 저희들을 어디 가서 경실련에 있는 동지들이 실제로 그 인감 있잖아요. 인감을 1,500통을 뗐습니다. 찾아내려고. 예. 경실련 동지들이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인감화를 어떻게 뛰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1,500평을 뛰어서 다 뛰었어, 다. 그리고 그 일대에 노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철도는 핵심이 노반이에요. 노반이 불안정하면 300km를 달리는 열차 운행에 있어서 너무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제 졸속으로 추진한, 민영화를 하려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해서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화물 분할 자회사는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분할하지 않고 철도 내에서의 독립사업부지를 두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6단계의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단계에서 현재 1단계가 사실상 되냐 안 되냐에서 현재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컨대 아니면 저희들의 힘으로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또한 결의이기도 합니다. 주소없이 자꾸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좀 많이 갖고 해서 제가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 싸움에 있어서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정말 양보할 수 없고 후퇴할 수 없는 명분이 뭐냐. 약속을 지켜라. 두 번째, 이 싸움의 내용과 관련해서 싸우는 주체들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 그 신념의 강도는 어떠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떤 파괴력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모두가 다 불법으로 빠져나와서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은 최고의 물력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물력은 없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물력. 당선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된 이 정권에게 사실상의 정부 최대의 공기업 노동조합이 화합을 하는 정책 파괴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두 번째, 실제로 국민 여론에 있어서의 반대가 많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그것을 노동조합이 투쟁의 요구를 걸고 간다라면 그것은 열차를 지금 당장 세우지는 않는 한은 있더라도 대단히 큰 물리력이 될 것이다.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노조 내부의 필요 요소로서는 어쨌든 명분과 신념과 바로 정치적 물리력입니다. 저희들은 의식적으로 조직 많이 했습니다. 여론, 기자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 네트워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 조직들을 26개를 청주, 어디더라? 하여튼 그 열차가 안 다니는 곳에도 대책위를 꾸렸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조직을 풀 가능합니다. 제가 세상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난 적은 또 아, 평상시에 욕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저의 견해랑 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뭐 결론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궁금하신 거는 뭐 이따가 다 된다면 뭐 질문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쓰죠. 합의서를 쓰고 그 합의서에 따라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복지시설이 바뀌거나 하는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데 있어서, 내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0% 정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도 안 잡힙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싸움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갖는 노동자로서의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이놈의 이 고생을 함께한, 이 사선을 함께 넘은 너랑 나랑은 동지다.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동지다. 라고 하는 단결력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노동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희생을 각오하겠지만 어찌됐든 앞서서 싸우고 있는 지도부와 그 지도부를 보호하고 그 지도부와 함께 힘을 만드는 조합원과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어떠한 합의서를 가지고 와. 내지는 이게 있든 없든 신뢰가 있다면 저는 그 파업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싸움을 같이 했던 동지들과의 단결, 그리고 지도부와 그리고 그 함께 했던 조합원들과의 신뢰, 그리고 그 이 싸움을 이끌었었던 간부대우들, 집행대우들에 있어서의 성장, 실력도 성장하고 그리고 관점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더 의연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노동자들의 투사가 돼가는 모습들, 이거는 손에 쥐거나 뭐가 생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지들에게 부탁 말씀드리는 건 모든 투쟁의 과정에서 바로 노동자들, 우리 조합원들, 노동자들의 단결과 지도부와 조합원 간의 신뢰와 그 속에서의 성장하는 노동자들, 이것을 꼭 과제로 삼고 쟁취하는 이러한 투쟁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 못해요. 흐지부지하고. 제 아시죠? 제 임기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 농성하시는 동지들, 그리고 되게 어렵죠. 솔직히 동지들 요즘 자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러고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그러면서 더 힘든 싸움이 더 많아지고 해서 사실은 저보다도 윤도현이 여러분들을 더 위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인가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같이 좀 봤으면 해서 해요. 그냥 되게 힘든 투쟁했죠. MBC, KBS, YTN 이 노동자들이 정말 MB의 그 언론장악에 맞서서 온몸 던져서 그 장기 투쟁을 했던 거기에 예, 윤도현이 응원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지들에게 보내는 응원가가 아니고 그 응원가를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하는 게 왜냐면 솔직히 거창한 말 준비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좀 때울까 합니다. 예, 동지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동지, 그리고 우리 80만 민주노조 조합원들과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정말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예, 저 그 이번에 김영우 위원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단독으로 추도에 됐고, 예. 아주 월등한 투표율로 이렇게 추도했는데, 예. 예.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 그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 이후에 사실 노상환 문제는 답이 없었었죠. 답이 없고, 뭐 전출부터 해서 구조정부터 이제 계획들이 쭉 있었고. 어느 한 사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행부에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판단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 노사관 교섭을 실질적으로 뚫어서 결단하는 문제 하나 있었고요. 사측과 정부의 이른바 얘기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된 계약안은 어느 수위까지 받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였었어요. 물론 당연히 받을 수 없다. 당연히 뭐 어느 하나도 받을 수 없고, 단협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뒤에 올해죠, 올해 단협이 예고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2014년도 11월부터 단협을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자라고 했던 건데, 뭐 예상들 하시겠지만 대단히 압박이 무척 심하고, 그 압박은 사실 외부의 압박보다는 내부의 어쨌든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이 해고자들이 한 250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선상에서 조합비도 압도적으로 인상은 했긴 했지만 계속 해나갈 수 없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아까 이제 제가 저한테 되게 아주 정말 곤혹스러웠던 건, 위원장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곤혹스러웠던 건, 강제선출 문제에 대한 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더 이상의 파업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강제선출 문제로 관련해서 기관차 지부, 이른바 그 기관사 지부들하고 차량 지부, 이른바 정비사죠. 정비사 지부들의 지부장들이 결의를 하고 왔었을 때 최종 판단 좀 파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불신하려면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더 이상의 파업은 우리 조직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 조직을 더 이상 추스르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이제 그러면서 5월이 지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 지부장들과의 불만과 이것을 해소하는 중앙집행부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아무리 잘 싸웠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뭐 당연했던 거다라고 했고, 강제선출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250명에서 16명으로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현실화됐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쟁점들도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하반기 넘어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판단했던 건 뭐였었냐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단협계약안에 대한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라는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지도부에게 있어서 그 시점이 언제일 거냐 부분들은 고민이 됐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직 정상화에 있어서의 폭을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내용을 겪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받았는데 이걸 줬다고 해서 이것이 좀 안정화되니까, 안정화되기보다도 큰 조직적 균열이 생기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저쪽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폭이 얼마나 정도였는가가 사실상 이제 남아있는 과제였던 거죠. 그것이 7월이었고요. 제가 판단했던 건, 서면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장이 목이 날아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고자들은 어쨌든 숫자를 145에서 뭐 두 자릿수 이하로 줄이겠다. 두 자릿수라고 하면 뭐 이른바 얘기하는 핵심 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쨌든 푼다라고 합니다. 8,000명에 대한 징계가 시작이 됐었을 때 문제는 저희가 두 가지에서, 하나는 징계를 만든다라는 문제는 하나 있었지만, 두 번째는 저희가 감봉도 저희가 그 보존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8,000명에 대해서 정직이나 감봉이 벌어졌을 때 이 받는 이 보존해야 될 숫자는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솔직히.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조합원들에게 징계가 없게 만드는 거, 해고자, 그다음에 이제 강제선출 계획을 더 이상 수립하지 않는 것, 예정돼 있는 구조조정 계획은 다 올해죠, 올해 다시 재논의하는 것, 그리고 가압류는 즉시 중단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 사장과의 마지막 결단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강제선출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현장에 그것을 당한 지부와 당하지 않는 지부는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하지 않은 지부들은 말을 못해요, 솔직히. 그리고 기관사들이 강제선출을 좀 당했던 거거든요. 그로 인한 지도부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이 셌었죠. 그리고 이제 단협 계약이 있었고요. 8월 말에 합의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받자라고 했습니다. 뭐 더도 덜도 없이 사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서면으로 되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별도의 방법으로 그걸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교섭 과정에서 뭐 녹음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단협 계약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우기지 말자 그랬습니다. 예, 조직을 일정하게 보존하기 위한 다른 사업장과 다르지는 않았지만 물론 어쨌든 다른 사업장과 비슷한 수준에서 우리가 후퇴한 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조합원들이 판단케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뭐 부결운동 부분과 관련해선 글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예, 섭섭하죠. 그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라고 했는데 아, 철도노조 잘난 체는 아닌데요. 그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철도노조는 아, 이 어용노조를 뒤집었는데 이 뒤집는 과정이요. 뒤집는 과정에서 저도 뭐 한 10년 정도 해고돼 있었습니다만 노조 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100여 명 이상이 해고되면서 이걸 뒤집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 진출 과정에서 선배들이 이 자살하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도 꽤 돼요. 그러니까 이 노조를 뒤집는 과정이 일종의 뭐라고 그럽니까? 좀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혁명을 겪는 과정 비슷한 이런 자부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 자부심에 사실 상처가 좀 난 겁니다. 조합은.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장 개인에게는 아니었겠습니다만 뭐 이 집행부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어쨌든 신뢰의 문제가 일정하게 그 금이 간 문제 그리고 어쨌든 단협이 후퇴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이건 핑계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썼으면 이거라도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위원장을 믿어달라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위원장을 믿고 2-3개월 뒤까지 판단해달라 2-3개월 뒤에 어쨌든 모든 결과 다 끝나니까 그때까지를 믿어줄 수 없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만 있었던 것이었는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서 이 집행부를 중심으로 했던 동지들은 담백하게 조합원들에 대한 결정을 받자 이제 이렇게 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활용이라고도 얘기할 될 것,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부결운동을 했던 동지들은. 그래서 그 부결운동을 많이 할 수 있었던 했던 동지들에 있어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뭐 49.몇%인가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황당했어요. 사실 저도 황당했지만 곰곰이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우리 간부들 만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전 그 지점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참 항상 고민해야 될 것 노동조합 간부들이 그게 아마 관료화를 막는 또 한 중요한 축일 것 같아요. 뭐냐면 현장에 있는 조합원과의 신뢰가 항상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여기에 그 손상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과정들을 좀 항상적으로 긴장해서 확인해 보는 게 관료화를 또 막는 또 그런 길이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 지점이 나중엔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뭐 지부장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제가 사퇴를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 직종에서의 강제 전출과 집행부 노조 지도부에 대한 일정하게 균열이 되고 그리고 또한 부결을 주도했던 동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남으로 인해서 사실 이 뭐랄까요 노조 내 좀 이렇게 직종별로 좀 들끓은 게 있었던 거죠. 주도했던 세력이 어느 한 직종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지도부를 너희들이 버릴 수 있냐라고 하는 핵심 직종에 있는 동지들이 좀 많이 이게 좀 감정이 많이 끌어올라 있었던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9월 달 한 달을 거의 현장을 쭉 순회하면서 사실상 좀 정리를 좀 했던 과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데 있어서 핵심 직종이기도 하지만 기원사 직종의 위원장 후보가 나오는 것이 좋겠고 추대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뤘던 게 있었고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후보를 잡으러 다니는데 뻗어요. 나중에는 술 먹고 나한테 주정을 하는 일이 생겨요. 못해요. 정말 저 죽어요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한 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건 흔히 얘기하는 경험과 시야와 흔히 이게 적합한 이 상황에 적합한 사람으로 모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서 추천이 됐고 본인이 이제 승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다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예, 사실 저희들의 문제는 지금의 핵심은 도리어 위원장 누구냐 이것의 문제라기보다도 긴장도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긴장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영화 싸움에 있어서의 화물은 만일 저들이 강행했으면 작년, 재작년 싸움보다 더 큰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700명을 뛰어내는 거예요. 정리해본다. 일반 미가사업장으로 보면 정리해서 자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기준이 없어요. 왜냐? 서해두동기랑 저랑 똑같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넌 자회사 가 이렇게 했는데 이 형이랑 저랑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 형이 나보다 좀 더 현장에 오래 있었다 뿐이지 차 잘 고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객관적 지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결국 관리자들의 지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관사업도 모든 지표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회사로 가는 순간 정년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률이 다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핵폭탄이라는 걸 저쪽이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흔히 얘기 핸디캡은 뭐가 있냐면요. 화물은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건 그냥 잘 몰라요. 여론화가 되기도 쉽지 않고 너무 적자투성이니까 한번 운행하면 그 운행된 비용의 저희가 48%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원가가 말 100이면 화물은 원가 보존율이 4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굴리면 굴릴수록 적자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는 폭발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쪽도 예상을 했던 거라서 화물이 사업본부제라고 하는 걸로서 입장하게 턴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임단협 부분과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긴장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과대 설정,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좀 안 잡히고 있는 것이 지금 철도노동계 고민이고요. 저희 때는 저희가 노동조합이었으니까 거의 투쟁위원회였지. 제가 딱 3월달에 작년 2월에 유세를 다니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딱 3월 대회부터 하는 거에 새카매요. 사실상 제 다이어리가 새카만 것 중에 기자회견, 집회 뭐뭐 해서 한 1년 반 이상을 농담 삼아 그랬어요. 저희 집행부 이제 저희 같이 일했던 동지들이 이제 가끔 모여서 뭐 술 한잔 먹고 하면서 야 우리가 무슨 집행부였냐? 투쟁위원회였지. 민영화 저지 투쟁위원회 아니었냐? 그랬더니 그래요 맞아요. 뭐 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도 이렇게 많은 투쟁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또 해서 개인적으로 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싸움을 두고서의 부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지금은 철도노조는 새로운 지도부와 새로운 목표를 과제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제 밀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 무슨 제도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위원장하고 합의가 인준이 되면 지부장 내에서 다 인준이 다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파업을 할 때 파업하는 와중에 조장을 찍어야 되니까 조합원 총투표를 못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불법 파업도 아니었고 대우를 다 보고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부장들한테만 물어서 이것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조합원 총회를 붙이고 그 조합원 붙인 거에 대해서 집행부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부장 회의에서 전국에 120개 지부장 모여가지고 투표에서는 인준이 80% 인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심한 것도 좀 있죠. 그렇지? 조합원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냥 신인 투표만 붙이는 그게 되니까 조합원들도 무기력해지는 것도 좀 있고 진지하게 또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거나 그렇게 판단은 못하는 경우도 좀 그랬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23일간의 파업을 지도부로서 주도하셨다면 현장에서 같이 발로 뛰면서 일구셨는데 잠깐이라도 소감을 좀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에 좀 들어오면서 가장 감동을 느낀 게 우리 김명아 집행부가 헌신적으로 싸우는 게 가장 자랑스럽고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상당히 조용하면서도 내공이 있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그 집행부였고 아마 철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멋진 싸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는 속으로 이제 우리 후회장한테 명장이라고 그러는데 명장 진짜 고생 많았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